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백육 2017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세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쿠바, 중국, 베트남, 이란, 캄보자,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마자르, 볼가리아, 스위스,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브라질, 미국의 신문, 통신, 방송, 잡지, 인터넷 신문, 통신들 등과 조선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지역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전문 또는 여지로 보도했습니다.